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 조항위원회에서는 22일 대한적십자 사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측도 알다시피 우리 측은 이미 남측 당국에 유인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무조건 송환할 것과 피해자 가족들의 절절한 요청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남측의 각계층 단체들과 유엔기구,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우리 여성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가정면담 등을 강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우리 국민들을 집단유인 납치하여 끌고 가 4개월이 넘도록 부당하게 감금하고 그것은 자진 탈북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귀순 회유 공작을 벌리다 못해 얼마 전에는 그들을 사회로 배출하여 정착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강제 옥류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그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을 모면하고 남측 정부원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집단 납치 만행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비열한 모략국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남측 당국이 북의 종업원들이 자유인 신분으로 되었다고 하면서도 신변보호라는 구실로 그들에 대하여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도 일체 차단하고 있는 것은 이번 발표가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리산 가족 문제 해결과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을 표방하는 남측 적십자사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과 생리별시키려 하고 있는 당국의 반인도적 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측이 당국의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소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그를 비호하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서 우리 측은 그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전쟁 시기도 아닌 평화 시기에 새로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생겨나고 있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적십자 단체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남측 당국이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남 사이에 그 어떤 인도주의 문제도 논의조차 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귀측도 잘 알 것입니다. 귀측이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을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책임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측의 그 무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